다시 만나는 날엔 춤을 추자. 말없이 바라보며 춤을 추자. 기다림이 두려웠던 지난 날 구름 따라 흘러간다. 더질더질 원골 백성들 세력을 없앴으니 천천 만세를 노리라. 그디 아니할 소냐? 거질 기리로구나.